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에 모셨습니다. 피연군 충렬리에 가열한 전쟁의 포화 속을 해치시며 당시 평양사범대학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모셔졌습니다. 선천광산과 대천 2호 발전소에 모신 모자이크 벽화들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이 숭음하게 형상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벽화 전공식들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